내 사랑은 겨우 읽어버려 안 돼. 바로 two step 어느새 오늘의 나에게 내일의 널 바라게 해 Baby it's alright oh, it's okay 내 거짓말 다는 건 너뿐이라 oh, oh, 더 고마워 가끔은 지쳐 고개 숙여오는 널 볼 때 어쩔 줄 모르는 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해 내 사랑이 겨우 이것밖에 정말 미안해 내 사랑이 겨우 이것밖에